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노래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치의 백삼, 2014년에 창작 형상한 이 노래는 수령과 흉령 존사들 사이에 오고 가는 효륜의 정과 순결하고 윤리란 충종의 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먼 곳에 떠나보낸 흉령 존사들을 마음에 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정히 그려보실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상이 눈에 오려와 절절한 그리움에 목매이는 소종 쪽 주인공의 심리 종소정 모습이 진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리하는 원수님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영웅적 투쟁과 위훈의 밑바탕에 과연 무엇이 서중히 자리잡고 있으며 령도자에 대한 폐곡 같은 충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소술하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로 전개되는 선율은 가사의 사상 종소정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움을 안고 소정 쪽으로 흐르는 선율은 몸은 비록 멀리에 있어도 어버이의 따뜻한 품으로만 달려가는 존사들의 마음을 졸졸하게 담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힘있게 거머추동하는 귀중한 길동무가 되어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새가 되요 날아가다오

사랑 아니면 들 수 없었던 아픔에 다 들어가며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그 품속에 안겨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